허무한 그 세월에 말없이 지냈네. 귀중했던 그 시간 가질 수 없어. 방황 속에 헤매이던 기나긴 그날들 마음 잃고 사랑 잃고 어림에 차이며 갈 곳을 잃었던 차디찬 그 세월을 찾을 수는 없지만 모두 잊어야만 하기에 저기 저 밝은 빛 찾아서 길을 걸어가리.